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한주의 캐스터 장선호, 해설 박환식입니다. 네, 저희의 여섯 번째 안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풀렸는데 또 다시 더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장단에 저기 장단을 맞춰야 될지 지금 지금 컨디션 안 좋아서 죽겠네. 왜요? 지금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지금 약 기운에 취해서 지금 약 빨고 방송한다. 제가 좀 전에 자다가 한 30분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 죽겠네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학교 갔다 왔는데요. 저도 정신 없어요. 어때요 학교? 재밌어요? 학교죠 뭐. 오랜만에 2년 만에 간 거잖아. 2년 만에 가는 학교잖아. 2년 전에는 좀 잤다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이제, 매우 피곤하다는. 이제 그 심리적으로 이제 못 자는. 심리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야 하는. 이제 난 복학생이다. 힘듭니다. 아, 나 내년에 학교 어떻게 다니냐. 나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고 행복한데 지금. 아, 아무튼. 네, 네, 일단 이번 주 저희가 해드릴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첫 경기 대한민국 대 중국전 얘기 하면서 잠깐 시리아전도 뭐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곧 다시 시작할 EPL 4라운드 리뷰 프리뷰 그리고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프리메라 리가랑 분데스리가도 몇 매치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좀 뭐라면 부록같이 이제 무리뉴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약간 얽혀있는 이야기들도 잠깐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월드컵 예선부터 얘기해보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중국전 되게 크게 광고했잖아요. 이번에 되게 장비도 많이 투입하고. 네, 그랬죠. 솔직히 근데 솔직히 헬리퀸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많이 보일 수 없는 스파이더캣. 헬리캠도 띄우지 않았어요? 헬리캠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냥 그게... 뭐 시작할 때랑 중간이랑 뭐 끝날 때 이렇게 잠깐 경기장 주면 보여준 거밖에 없고. 아 그럼 그게 헬리캠이었구나. 그게 헬리캠이었구나. 아 저 직관 갔잖아요. 네. 갔는데 저기 스타디움 저쪽 위쪽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이렇게 뜨는 그게 거예요. 그게 헬리캠이에요. 아 어쩐지. 아 그... 방송을 안 봤으니까 헬리캠이 떴는지 뭐가 떴는지 보여야 말이지. 그거 헬리캠도 떴고 뭐 스파이더캠도 뜨고 뭐 이번에 되게 여러 장비를 투입해서 돈도 많이 썼다는데 할 수 있는 캠이랑 캠은 다 썼나봐요? 근데 솔직히 뭐가 달라진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방송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이렇게 봤거든요 중계를. 근데 그 뭐라 해야지? 쓸데기 없이 끼워넣는 아 우리 이런 것도 이런 네, 기술도 있다. 그건 봤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스파이더캠이 굳이 필요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가 기존에 했던 그 촬영 방식과 다른 게 없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정지 상황에서 이렇게 다각도로 찍은 거 있잖아요. 보디? 아 맞아요. 보디로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갑자기 그, 들어와서 경기 갑자기 안 보여줘요. 경기 안 보여줬잖아요. 아직 JTBC가 축구 중계 뭐 이런 스포츠 쪽 중계를 하려면 멀었다 아직은. JTBC가 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먼 거예요. 우리나라가 모르죠. 또 SBS에서 했으면 KBS나 SBS에서 했으면 MBC는 뭐 야구빠니까. 뭐 일단 모르겠 일단 좀 장비를 굳이 돈을 많이 썼어야 된다. 차라리 그럴 거면 간 팬들한테 좀 더 많은 뭐 혜택을 줬었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더웠죠? 아 더운 것보다 그 뭐라 해야지 들어가는데 캔을 못 들고 캔을 네, 못 맞아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입구 앞에서 이제 캔에 있는 음료를 다 이제 컵에다가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사전 정보가 아예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전 정보 없이 가도 앞에서 따르면 되니까 따르고 있는데 컵이 없는 거예요. 제 앞에서 딱 끊긴 거예요 컵이. 아 그래가지고 또 한 10분 이러고 멍 때리고 기다리다가 컵이 이제 오니까 이제 따르고 있는데 맥주가 제가 하이트를 샀어요. 하이트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맥주인데 거품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두 컵이면은 될 거를 굳이 한 네 컵 사가지고 막 따르고 막 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좀 들어가는데 힘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밀어서 그래서 어 들어가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이번에 좀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6만 6천석이 만석인데 서울 잠실 월드컵 경기장이 네, 한 6만 석 가까이 팔렸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을 때 5만 9천 몇백 석인가로 아마 그때 그 장례 아나운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TV로 본 저로서도 사람이 참 많아 보이더라고요. 어, 근데 그 중국전 있잖아요. 네. 중국 이제 중국 팬들이 그렇게 막 많이 온다고 막 우리 보고 얼른 사라고 막 그랬는데 어 저희가 첫 골을 넣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다시 이제 첫 골을 넣을 때까지 그냥 중국 쫙 조용해지더라고 그냥 창문 끼는 것처럼. 아 그래가지고 뭐 중국 별거 아니네 응원으로 막 우리는 막 파도 타기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별거 아니네 막 그랬죠. 어쨌든 이제 첫 직관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일단 저희가 스타팅 라인업이 정성혁 골키퍼를 시작으로 장현수, 홍정우, 김기, 오재석 선수가 수비 라인을 맡아줬고 네. 미드필더 라인은 기성용, 한국영 선수가 뒤에서 받치는 더블 볼란치 섰고 그 위에 2선에 이청용, 구자철, 손흥민 선수가 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톱으로 지동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어 일단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오재석 선수가 왼쪽으로 나왔었죠. 그쵸?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도 그랬고 올림픽 대표팀 때도 그랬고 어 계속해서 풀백, 좌우 쪽 풀백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번에 오재석 선수를 처음 써봤어요. 그쵸? 슈틸리케 감독이. 근데 제 생각에는 합격점 나왔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죠. 마지막에 실수한 거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돌파 이제 그 오버래핑 가는 타이밍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어 돌파하는 것도 그렇고 크로스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쵸. 생각보다 지금 슈틸리케 감독이 오고 나서 이제 그 풀백 문제가 대두된 이후로 막 여러 명을 써봤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왼쪽 풀백 자리는 이제 유럽 선수들이 도맡아 했었잖아요. 김진수 선수나 박주호 선수. 또는 이제 그 전에 윤석영 선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선수들이 다 소속팀이 없거나 소속팀에서 출전을 못함으로써 이제 발탁이 안 됐는데 과연 그 선수들이 왔을 때 오재석 선수가 이 주전 경쟁에서 버텨낼지가 일단 관점인데요. 어 일단은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였지? 호펜하임. 호펜하임에서 출전을 못 얻고 있고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에서 출전 기회를 못 얻고 있는데 두 선수 다 사실 팀을 옮기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출전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어 감수하고 갔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은퇴하고서의 설계까지 때문에 도르트문트에 남아있는 거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풀백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도 장현수 선수는 전문 풀백 자원은 아니잖아요. 장현 선수가 원래 오른쪽 윙백을 쓰긴 했었는데 최근에 소속팀 옮기 중국으로 가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제 근래의 국제 대회에서 이제 오른쪽 풀백보다는 약간 네.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을 주로 봤죠. 네 이번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랑 센터백을 그쵸. 위주로 봤죠. 네 근데 아 그 왜 올림픽 대표에서 심상민 이슬찬 그 윙백을 보다가 그래도 오재석 그러니까 좀 아 편하더라. 전 그래도 아. 저는 그래도 이슬찬 심상민 그 두 수비수가 못 해주진 않아. 그러니까 좀 수비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공격적인 면은 어떻게 보면 그 둘이 더 시원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오버래핑 타이밍을 너무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좀 보는데 올라가야지 막 이러고 혼자 이러고 있다가 안 올라가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전술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네. 일단 오재석 선수가 일단 활약을 해줬다는 점이 있고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공격진 일단 중국이 초반부에 완벽히 눌러 앉아서 이제 공격이 진행이 잘 안 된 게 있긴 한데 그 와중에 저희가 공격 상대편 진영에서 볼을 받았을 때 탈압박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탈압박을 해줬어야 될 상황에서 못 해주면서 파울로 끊기고 이러면서 볼을 뺏겼던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이제 수비 저 같은 경우는 테라박이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박이긴 하죠. 일단은 수비 라인에서 3선 앞으로 앞선으로 나가는 패스들이 다 너무 부정확한 그렇죠.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앞선에서 선수들이 좀 간격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와서 패스를 그렇죠. 받아줘야 될 위치에 가 있어야 하는데 그 위치에 가 있는 선수가 많이 없었어요. 일단 그것보다 너무 자기 위치 너무 자기 위치에서만 서 있고 와서 받아 오히려 이제 수비가 많으니까 많이 움직이면서 패스를 받으러 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많이 없었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1을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서 5백 눌러 앉고 이제 네 명의 미드필더에서 한 명 정도가 조금 이제 최전방의 우레이랑 같이 전방 압박을 나가는 정도에 이제 두 명 정도가 압박을 나가는 약간 그런 경우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명의 센터백이 공을 잡고 있으면은 두 명한테 압박을 당하는 한마디로 1-1로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선수들이 받으러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해서 좀 무의미한 패스? 약간 그런 패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끊기기도 이제 많이 끊겼고 그것과 더불어 만약에 중국의 볼을 잡아서 저희가 다시 뺏었을 때 이제 역습을 하는 상황도 많았는데 네. 역습 전환할 때 제일 많이 볼을 받은 사람은 손흥민 선수였는데 도와주는 선수가 많이 없었어요. 빨리빨리 도와주러 올라왔어야 되는 그런 선수가 없으면서 다시 볼을 뺏기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이제 헬프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줬다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좀 더 많은 골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번에 얻은 성과 하나는 일단은 측면 2선 측면 자원이 일단 부활했다는 거겠죠. 그래도 손흥민 선수 얘기도 하셨는데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청용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동원 선수가 이번에 굉장히 좀 잘 움직여줬던 것 같아요. 그쵸. 측면으로 빠져주는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측면에서 이제 연계해준다거나 전방에서 이제 포스트 플레이도 꽤 괜찮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지동원 선수도 꽤 눈여겨봤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는 제일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간격 문제라든가 그쵸. 선수들이 좀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전반전에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서 있다. 네. 우리 팀이 볼을 잡든 상대팀이 볼을 잡든 서 있는 움직임 서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고 이제 70분이 지나가니까 이제 중국 선수들이 이제 막 이제 뭐라 해야지 흐름을 탔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좀 끊어주는 이제 교체 타이밍도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교체가 79분에 일어났어요. 그쵸. 이게 중국이 몇 분에 골을 넣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0분 이후에 두 골이 두 골 다 들어가고 3분 교체했어요. 내로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72분 5분인가 73분 6분인가 그 사이에 두 골 다 들어가고 네, 교체를 한 일어나고서는 이제 79분에 교체를 해줬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세 골을 넣고 이제 조금 다운되는 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그때 교체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틸리케 감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세 골을 넣었으니 중국이 올라올 건 알았겠지만 그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첫 골 자체가 중국이 만들어낸 골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비진의 실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골이기 때문에 뭐 문전 앞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그렇죠. 결국 들어간 거기도 하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좀 우리나라 실책이죠. 네, 우리나라 실책으로 불필요한 파울로 인해서 불필요한 파울을 하고 이제 골이 들어갔는데 그 위치가 참 애매모호하게도 올림픽 그 조별예선 독일전에서 나브리가 동점골을 내줬던 그 위치랑 똑같은 위치더라고요. 아 그렇네. 근데 더 웃긴 건 그 파울한 선수 똑같은 것 같아. 누구였죠? 손흥민이죠. 손흥민이었나요? 아 그랬나요? 아 그래요? 이게 절묘하게 때려맞더라고. 아 나 김기희인 줄 알았는데 손흥민이었어? 아니 그때 아마 역습 상황이어가지고 뽀백 라인밖에 안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가요? 예. 네. 아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손흥민이면 기가 막힌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서 잔디 걷어찬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대잡이 돼가지고 그래서 뺀 게 아닌가. 아 그러면 3-3으로 끝났으니까 네. 오. 일단 소름 뭐, 소름 돋았겠다. 아니면 아닌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건데, 아닌 건지 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손흥민 선수 같은데 아니면 뭐 아닌 거니까요. 어쨌든 좀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2점이나 실점하면서 3-2로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어요. 네, 슈틸리케가 이런 슈틸리케 감독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뭐 축구는 70분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하면서 선수들한테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네,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좀 아쉬웠던 건 이번에 수비 라인이 어떻게 보면 4명 중에 3명이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잖아요. 장현수 선수, 홍정우 선수, 김기 선수. 이렇게 3명이 중국에서 뛰고 있는데 일부러 중국전에 맞춰서 이렇게 중국 리그에서 뛰는 3명을 투입을 시킨 건지 그런 것도 그런 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센터백 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최고의 조합이지 않을까요? 일단 오른쪽 풀백 같은 경우는 계속 찾아봐야겠지만 가운데 김기희랑 장현수 선수란다. 홍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홍정우 선수는 이번에 중국에 간 거기도 하고 아우크스브루크에서 한창 주가를 날리다가 중국으로 간 거니까 우리나라 센터백 라인에서는 아무래도 그 두 선수가 가장 잘하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김영건 선수도 근데 발탁되지 않았나요? 그래요? 왜 서브에서 못 본 것 같지? 근데 김영건 저 같은 경우는 김기희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1군 경험이 없고 이제 바로 중국으로 넘어간 선수라 김기희 선수가 전북에서 뛰다가 이제 전북에서 뛰었는데 전북에서 한 시즌 제가 알기로 한 시즌인가 두 시즌 주전으로 뛰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김영건 선수 있네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정호 선수와 김영건 선수가 이제 성적은 안 좋았지만 이전 월드컵에서도 호흡을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좀 더 발이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감독의 입장에서는 김기희 선수가 더 폼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김영건 선수가 요즘 소속팀에서 좀 출전을 많이 못해서 출전을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슈틸리케 감독이 이번에 뽑은 이제 선수 모두 이제 쓸 거라고 해요. 다음 이제 이 두 경기 동안에 모두 이제 뛸 수 있게 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번에 시리아전 오늘 9시죠? 예. 이제 저희가 업로드는 내일 해드리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며칠이죠? 9월 6일입니다. 지금 시리아전 열리기 3시간 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리아전에 한번 김영건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난 김기희 선수가 미스가 조금 있긴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에 따르면은 또 다 써보겠다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또 다른 조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또 이제 기대되는 선수가 정우영 선수가 기대가 되는 게 저 선수가 나올 때마다 뭔가 매번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선수가 있던 경기 선발로 왔던 경기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국현 선수가 워낙에 잘해주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쓸 자리가 지금 없단 말이죠. 한국현 선수가 잘해주긴 하지만 이번 시리아전에서 정우영 선수가 한번 나와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일단 제일 아쉬운 건 황희찬 선수의 투입이 좀 늦었다는 거? 네. 중국전에선 79분에 이제 첫 교체가 그렇죠. 이제 황희찬 선수였죠. 저희 구자철 선수를 빼고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를 넣었는데 한 두 차례 정도 괜찮은 움직임은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근데 한 15분 짧죠? 15분 네.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 짧았죠. 뭔가 보여주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이 어린 선수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15분이란 시간은 더 큰 부담감을 갖고 경기 임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으로 다시 날아갔죠. 그쵸? 돌아갔죠. 네, 돌아갔죠. 그러고 이제 대체 발탁한 사람이 이제 황의조 선수. 그쵸. 성남 FC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 선수인데 다음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땐 황희찬 선수 이제 3시간 후죠. 3시간 후에는 황희찬 선수가 좀 지난 중국전보다는 좀 더 많이 뛸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경기 지동원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로 이제 나오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2선에서 뛰지 않을까요 혹시? 2선에서 뛰어도 되겠지만 지동원이 2선으로 내려가고 황희찬 선수가 앞으로 뛰는 것도 방법이 있고 황희찬 선수를 넣으면은 이청용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 지동원 선수 이렇게 써볼 것 같긴 해요. 아, 구자철 선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청용, 구자철, 지동원 이 라인으로 한번 써볼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구자철 선수 자리에 이재성 선수가 들어가도 이재성 선수도 워낙에 폼이 좋고 이재성 선수 지금 폼이 굉장히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북이 지금 무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그 무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꽤 스카우트가 많이 오나 봐요. 기사가 계속 뜨고 있는 거 링크가 계속 뜨고 있는데 일단 군대를 안 가니 군대 안 가잖아요. 안 가는구나. 아시안컵 우승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네. 가지 않습니다. 좋네. 손흥민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손흥민 군대입니다. 다음 올림픽이 다음 아시안컵 아시안 게임을 노려야겠죠.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우리가 우승을 마지막에 한 게 14년. 아 네. 파이팅. 자 중국전은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월드컵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이제 다음 스타트를 승리로 끊었으니까 승점 3점을 벌고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출발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중국은 다음 경기가 아마 중국도 오늘이나 내일 이란전으로 알고 있어 홈에서. 네 이란전이라 하는데 거기서 중국이 시원하게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비기거나 정말 이변이 일어나서 이란을 홈에서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시리아를 잡고 조 1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아가 내전 중이라서 이제 원래 뭐 마카오였나요? 예, 마카오. 마카오였죠? 마카오에서 하려다가 돈이 시리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한다고 하는데 잔디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고요? 그러겠죠.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이청용 선수라든가 좀 볼을 예쁘게 차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조건이긴 한데 그래도 시리아전은 무난하게 잡고 가야 이제 다음 달 이제 또 다시 돌아오는 A매치 때 좀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겠죠. 자 월드컵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해보고 좀만 쉬었다가 이제 EPL 그리고 분데스 그리고 라리가 리뷰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